이 시간에는 너린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진하는 사회주의. 불길 속에서 감춰리 달려 태듯이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. 불패의 담을 다하라.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국과 나. 저국은 나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축원. 간절히 바랍니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